입은 말없는 그 사람이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맘에 들어 미남은 아니지만 씩씩한 생김 그 이가 나는 좋아 어쩐지 맘에 쏠려 아야 어쩐지 마음에 들어